로동당 시대의 선경으로 웅장 화려하게 일떠선 여명거리에서 새 집들이가 시작되었습니다. 17일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철거 세대 주민들이 새 살림집들에 제일 먼저 입사했습니다. 70층 초고층 살림집 구내로 이삿짐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새 집들에 입사하는 선생님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생활 조건이 그전에 갖추어진 살림집들에 들어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얼굴마다에는 격렬한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 예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철거 세대 주민들도 희한한 살림집을 안겨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은덕에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